Thank you. 되어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.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. 영원히 영원히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.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. 영원히 영원히 외로워진 거죠. 세상이 우리를 갈라 놓아도 난 비비각시 되어 이 세상 끝나는 영원히 시도. 우연이 아니에요. 서로 가 영원히 지쳐버릴까요? 처음 느낀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. 서로 간절히 원한 연만으로 이루어진 거죠. 이 세상